사람만은 사랑하고 싶어요. 갇혀있던 내 사슬을 망가뜨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잠시 잠깐이라도 꿈을 꾸는 것처럼 화려했던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요. 할 수가 없는 걸. 나는 외로운 여자. 날고 싶어요. 잠시 잠깐이라도 꿈을 꾸는 것처럼 활짝 날개를 펴고 없는 것. 나는 외로운 여자.